전국 지질 탐사부문 일꾼 열성자 회의 참가자들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회의 참가자들은 평천혁명 사적지를 참관하고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돌아보았습니다. 이 밖에 그들은 조국해방전쟁 사적지와 중앙계급교양관 등을 참관했으며 평양대극장과 평양교회극장에서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와 종합교회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